아무것도 듣지 않아 저 퇴후 그대에게 좋은 것만 드릴게요 그동안 내가 어땠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대 곁에서 위로받고 또 행복했죠 난 혼자가 아닌걸요 내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댄 마음 좀 알아요 내가 그댄 마음이 알게요 말만 죽어라 한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가 싫어서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마냥 어린애 같은 나라서 모질게 그댈 울린 적은 없나요 이전까지 날 사랑해준 그대 비해서 나 너무 잘했죠 언제나 그대 옆에서 위로받고 또 행복했죠 나 혼자가 아닌걸요 내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대 마음 좀 더 알아요 내가 그대 마음이 알게요 말만 죽어라 한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가 싫어서 슬픔을 감싸 안을 수가 있죠 내게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던 그댈 보면 난 항상 웃을 수가